될지 몰라 내 맘과 같다고 날 좋아한다고 내 귀에 속삭여주는 말 달콤한 너를 상상해 oh. 세상 가득 하얀 눈이 내려 oh. 너의 머리 위로 하얀 눈이 내려 oh. 우리 사랑하라고 저 하늘도 바라나 봐 눈을 맞으며 너에게 말할게 난 너를 사랑해 영원히 너를 아는데 왜 아직도 말 못하는데 난 지금 네가 이제 나 찾아 내 말하길 바래왔는데 오늘 봐 네가 먼저 말해주길 원해 하얗게 빛이 나는 저 하늘도 원해 눈이 내리는 이 순간에 내 옆에 곁에 있어주길 바래 날 바라보는 네 놀란 눈 잠시 멈춰선 발걸음 두근대는 내 마음 뭘 생각하는지 어떤 말을 할런지 숨죽여 기다리는 날 세상도 멈춘 것 같아 내 맘과 같다면 날 사랑해 나의 마음속에 네 사랑이 쌓여 oh. 많은 사랑